parang handa go. Kude na yege, mitke hajiman, al su opsoyo. 생각해보면 믿을 수 있는 그대의 진실 내 맘에 있네. 그러나 때로는 정말 행복해지고 그대의 정열 씻는다 해도 내 맘속에는 뜨거울 거야.